요가. 이 요가의 원리는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근육과 관절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서 몸을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요가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목이 부러지는 건 아닐까, 내일 아침에 몸을 못 쓰는 건 아닐까, 내 몸이 그동안 좋지 않았다면, 근육과 관절이 많이 굳어 있었다면 새로운 운동으로 인한 몸살은 더 심하겠죠.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디 몸만 그러겠어요? 때로는 정신적인 운동, 정신적인 몸살도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던, 그래서 구석구석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의 몸살을 알게 해줄 그런 자극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늘 보고 늘 듣던 거 말고 약간은 두렵지만 전혀 새로운 것 찾아보면 어떨까요?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Secretary 중에서 I Will Survive 오늘은 K계의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예전에 민철호 씨가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룹 K계 리메이크 버전으로 들려드렸어요. 마누라 탄신 1이라고 하면서 축하해달라고 하셨죠? 그래요. 수컷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가난한 서방을 만나서 5년 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앞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셨어요. 사실 축하드리고요. 봄이 되면서 주변에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 정말 한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까지도 굉장히 몸이 아프죠. 여기저기 쑤시는 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그만두면 아픈 것 한번 경험하고 절대로 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새로 시작하면 또 아프죠. 그것도 마음의 몸살도 일종의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늘 보고 늘 듣던 거 말고 좀 새로운 거, 새로운 생각 하다가 조금 그쪽으로 마음과 그리고 몸을 가지고 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낯설어. 아이 나랑 안 맞아 하면서 금세 그만둬버리면 마음에 상처만 받고요. 몸살만 앓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한번 새로운 것을 꾸준히 해보시고 생각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는 그런 기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FM 영화음악은 새로운 영화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잠시 후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2.0의 이지훈 편집장과 함께 개봉작들 소개받을 것이고요. 그 전에 지난주에 개봉한 이 영화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Love Me If You Dare. 필립 럼비가 영화음악을 맡았고요. 레 르넷 마직 짧은 스코어 곡입니다. FM 영화음악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예, 필름 2.0 이지훈 편집장 모시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 추천받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들이 개봉하죠? 예, 그 네 편 개봉합니다. 한국 영화 두 편 있고요. 아, 외화 두 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 영화 한 편, 외화 한 편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참 한국 영화들이 이제는 꾸준히 일주일에 몇 편씩 개봉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 먼저 좀 긴 제목입니다. 예, 그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이라는 네. 제목입니다. 예. 하도 길어서 예. 홍반장. 그러게요, 저도 홍반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예. 이 제목 뒤에 예. 원래 짱가가 붙을 자리에 홍반장이 그렇죠. 우주소년 짱가에 네. 나오는 그 주제가를 네. 영화의 제목으로 이렇게 쓴 그런 건데요. 그 제목을 잘 졌어요. 그 이 홍반장이라는 캐릭터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선가 네.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홍반장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 얘기의 시작은 홍반장으로부터 시작되진 않고요. 그 홍반장과 이제 나중에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제 연희라고 하는 그 여자 캐릭터인데요. 이 친구는 그 치과 의사예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잘 나가는 치과 병원에서 좀 나름대로 의협심이 있고 좀 그래요. 그 어떤 고위층 어떤 인사를 치료해달라는 그 원장의 그 요구에 불응하고 네. 한번 당해봐라라는 식으로 한번 내본 사표가 그대로 수리되면서 이제 병원에서 나오게 되고 이참에 자기가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어촌 마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병원 자리를 구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뭐 그까지 어촌 마을에서 병원 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뭐 어렵겠나 싶었는데 그 복덕방 아저씨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이 동네도 이제는 부동산이 아주 힘들다. 네. 그러더니 번쩍 하더니 아 홍반장한테 가봐. 여기서부터 네.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 마을 사람들은 무조건 무슨 일만 생기면 홍반장을 찾습니다. 홍반장 네. 뭐 부동산 거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페인트칠, 인테리어, 정육점 직원, 편의점 직원, 심지어 퀵서비스 배달까지 뭐 아무데나 다 나타나는 그런 홍반장이에요. 그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홍반장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김주혁 씨가 연기하고 있는 이 캐릭터가 실은 그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그 드문 캐릭터예요. 그 어떤 면에서요? 바로 그렇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게 사실적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 홍반장의 어떤 과거가 좀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네. 뭐 군대 이후 3년 동안에 뭐 흔적은 뭐 알 수가 없고 네. 또 뭐 어려서 뭐 고아로 버려진 것을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 걷어 키우면서 동네에 이제 모든 일을 다 하게 된 사람이 됐고 이런 어떤 그 굉장히 만화적인 캐릭터고요. 예. 네, 특히 이제 만화 중에서도 뭐랄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 만화들의 어떤 캐릭터들과 우리가 이제 흔히 로봇 만화에서 기대하는 어떤 그 어떤 소시민적인 영웅들의 캐릭터 이런 네. 것들이 좀 혼용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특질 자체가 이 친구가 굉장히 묘한 구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을 사람 일당 5만 원이면 뭐든지 다 하는데 네. 어떤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뭐랄까 만능 한 어떤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쿨하고 또 뭐든지 힘들어하면서 네. 여자는 또 본척만척 안 하는 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가슴이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친구예요. 아주 미묘한 그런 캐릭터죠. 아주 복잡 미묘하고 복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영화는 결국 스토리는 그런 홍반장과 네. 이 연희가 티격태격하다가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이, 뭐, 뒷부분으로 가서 이 발생한 로맨틱 코미디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이 영화가 초반에 가졌던 캐릭터의 신선함을 조금 떨어뜨리는 맛이 있습니다. 네.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캐릭터라는 것이죠. 이 캐릭터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어떤 남성상중들과는 조금 다른 또 새로운 형태의 캐릭터를 제시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떨까 여성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좀 좋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부각되는 남성상이라고 한다면 뭐랄까 꽃미남의 그렇죠. 자상하고 좀 세련되고 네. 도시적인 어떤 그런 네. 캐릭터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홍반장은 뭐랄까 약간 고전적인 남성상 같기도 하면서도 또 여성들의 예, 좀 판타지를 좀 만족시킬 만한 뭐든지 예. 다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만화적인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런 거 있죠. 왜 그 어떤 세계 최고의 미녀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뭐 누구의 눈, 누구의 코, 네. 누구의 입을 붙여놨더니 좀 엉망진창인 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홍반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뭐 굉장히 장점이 많죠. 그런 네. 어떤 쿨한 면들. 그리고 또 뭐 시쳇말로 끈적거리는 남자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다가 또 그런 만능형 이런 부분 또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요. 또 뭐랄까 또 어떤 그 건달들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다 모아놓고 난 그 홍반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딱 하나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별 볼 일은 없어요. 또 그냥 그 이상한 그런 맛이 나는 이제 그런 친구인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하나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홍반장 같다면 세상에 참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세상에 딱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네.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과 너무너무 친구가 되고 싶고 여자라도 너무너무 이 사람과 밤새 이야기를 나눌 세상의 유일한 친구로서는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비현실적이면서도 만화적인 그러면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신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캐릭터가 빛나는 것이 연기하는 김주혁 씨의 공인가요? 아니면 시나리오인가요? 연출자의 몫인가요? 이 영화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아주 그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네. 정평이 났었고요. 네. 시나리오를 누가 맡았죠? 시나리오를 쓴 인물은 그 강석범 씨하고 신정구 씨라는 분이고요. 예, 강석범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의 연출자 아니신가요? 네, 감독 아니신가요? 감독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 감독이 같이 그 쓴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김주혁 씨 연기가 아주 호평을 받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중간적인 면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다 보니까 연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굉장히 어색. 하기 십상인 네. 그런 연기들인데 김주혁 씨 잘 소화해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이 영화의 장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영화가 끄집어내는 웃음의 어떤 바탕들인데요. 그 최근에 역시 한국 코미디 영화들 과장과 또 왜곡된 것들의 일색이고요. 또 특히 그 어떤 신체적인 어떤 과장들과 네. 또 언어를 또 또 조롱하는 듯한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화의 웃음은 무슨 이런 심심한 이야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이 어촌 마을에서 벌어지는 어떤 잔잔한 것들, 자질구레한 일들 이런 부분들에서 웃음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굴곡이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가면서 네. 에피소드들이 하나둘 튀어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에피소드들도 그냥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반장이라고 하는 너무 어딘가에 올라서 있지도 않고 또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지도 않은 어떤 중간적인 모호한 캐릭터처럼 네. 이 영화의 웃음도 그냥 그 정도의 수위에서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드라마적인 그리고 연출 그 좋았던 시나리오에서 연출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 이제 힘이 빠진다거나 네. 후반부로 가면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복속되고 많은 부분들의 결점은 있을지언정 이 영화가 바로 그렇게 표방한 코미디의 어떤 조금은 다른 지점들 네. 그리고 캐릭터가 거기에 부합하는 이런 어떤 조화 이런 부분들에서 이 영화는 분명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그 예고편을 보니까요. 전 예고편만 보고 시사회를 못 가봤는데 홍반장을 역을 맡은 배우 김주혁 씨가 직접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래를 중간에 이제 불러요. 그 예. 그것도 역시 만능맨이기 때문에 카페에서 이제 노래하는 뭐 동네 형이 잠깐 네. 아프다고 해서 자기가 네. 대신 나오는 거죠.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일을 하는 건데. 네.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노래 부르자면 굉장히 길어요. 길면서 네. 그 연희 엄정화 씨가 네. 어떤 그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러는 어떤 시퀀스죠. 한번 그 곡을 들어볼까요? 그 영화의 주제곡이라고 들었는데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김주혁 씨가 직접 부릅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장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 지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잠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네, 영화의 주인공 홍반장 김주혁이 직접 부른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추천받아서 들어보는 시간이죠. 필름 2.0의 이지은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또 한 편의 다른 영화 외화 소개해 주시나요? 예, 외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서는 잠깐 개봉했다가 뭐 소리 없이 사라졌는데 그 하이크라임이라는 스릴러 영화가 있었습니다. 군대 네. 내에서 벌어진 남들 굉장히 그 짜임새 있는 긴박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 만들었던 칼 프랭클린 감독의 아웃 오브 타임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 덴젤 워싱턴의 그 신작이기도 예. 하죠. 이 영화는 그 어떤 제목처럼 시간의 문제가 긴박하게 시간에 쫓기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플로리다주의 한 어촌마을에 살고 있는 역시 어촌이군요. 홍반장 어촌마을에 살고 있는 그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경찰인데요. 네. 이 친구의 이름 매트고요. 이 친구가 자기보다는 어떤 상급 경찰인 형사인 아내와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고요. 네. 또한 그 대학교 때부터 사랑했던 첫사랑 앤이라는 여자와는 불륜 관계에 있습니다. 앤은 남편이 있고요. 네. 어느 날 그 앤이 함께 병원에 가게 되는데 둘이 예. 병원에서 오라는 호출을 받고 예. 같이 가줘요 매트가. 근데 의사가 암으로 6개월도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네. 합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되고요. 애는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자기는 그만 떠나겠다, 멀리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매트가 자기 인생에 아주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제 그 이 마을에서는 아주 그 뭐랄까요 좀 홍반장이랑 비슷하군요.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그런 형사 저 경찰이에요. 네. 보안관이죠. 거기 개념으로 얼마 전에 마약 단속을 하면서 그 영치해놓은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돈이 자신의 금고 안에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앤과 함께 스위스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어떤 신의학으로 암도 한번 치료해보고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날 밤 앤을 경찰서로 부른 다음에 그 돈을 앤에게 건네주고요. 먼저 이 돈을 가지고 집에 가서 짐을 정리하고 30분 있다 자기 집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30분 뒤에 집에 왔는데 앤이 감감무소식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요. 앤의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는 그런 고요한 곳인데 잠시 후에 그 집에서 불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집이 다 잿더미가 됐고 앤과 남편도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이제 그 아내입니다. 곧 이혼한 아내가 들어오게 되고요. 당연히 매트는 그 죽은 앤과 자신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 화재 직전에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옆집의 할머니가 매트를 목격합니다. 예. 네. 그리고 네. 매트는 이 앤과 자신이 관련된 모든 증거들, 즉 네. 앤의 핸드폰, 또 앤의 집 전화번호 모든 기록들에서 자신의 이름들을 삭제해야만 하고요. 네. 또 할머니의 목격으로부터도 그 할머니가 그리는 몽타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고요. 네. 또 여기에 업친의 덮친 격으로 그 걔네게 DEA죠 마약단속국에서 네. 그 영치금을 반환하라는 그 전화가 옵니다. 한 시간 내로 사람을 보내겠다. 예. 보내라. 근데 돈도 사라졌죠 이미. 예. 이런 모든 상황들 또 예, 네, 더군다나 웃기는 네. 것은. 그 형사, 그 아내인 형사와 함께 앤의 병원에 가보니, 의사 말이, 또 그 의사도 앤과 함께 만났던 그 의사가 아니에요. 앤이 자기 주치의라고 소개했던 그 의사가 아니고, 다른 의사가 앤이 네. 주치의라면서, 앤은 암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앤이 자기를 데리고 왔던 방으로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있고요.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애는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뭔가 음모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화재 사고로 애는 죽었고요. 네. 또 돈은 어디로 갔을까? 또 이 자기 아내가 그 시시각각으로 그 어떤 그 가져오는 증거들 속에서 이 남자는 끊임없이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증거를 계속 인멸하면서 네, 인멸해야 하는 그런 상황. 이 아주 엄청난 긴박감이 있습니다. 이 영화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케빈 코스티너의 노웨이 아웃이 문득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작품들의 어떤 그 기조는 그 알프레드 히치콕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네. 그 우리가 북북서로 진료를 돌려 네. 노스 바이 노스 웨스트라는 작품이 바로 이런 영화들 보통 원형인데요. 그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씌워진 어떤 누명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는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그를 쫓아오는 아주 그 복합적인 여러 어떤 인물들과 정황들 여기서부터 아주 달려야만 하는 남자의 이야기들인데요. 네. 그것이 노웨이 아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웨이 아웃과 같은 조금 이제 상황이 틀린 것이 네. 막판에 이 사람이 진짜 예를 들면 범인이냐 아니냐 네. 이런 문제들이죠. 네. 이 어떤 아웃 오브 타임은 아니죠. 이 사람은 화재 방화범이 아닌데요. 네. 그건 영화에서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긴박감들이 있고요. 이 칼 프랭클린 감독은 어떤 하나의 상황 속에서 그 이 제목처럼 자기 자신의 시간을 다루는데 굉장히 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어떤 하나의 시퀀스에서 뭐냐면 이제 그 전화국에서 N의 집 전화번호 기록이 날라옵니다. 이것이 팩스로 송부가 되고요. 네. 이 매트는 형사 다른 형사들보다 먼저 그 팩스를 가져와서 네. 그 팩스를 자기 컴퓨터에서 스캐닝을 하고요. 그걸 네. 모니터에 띄운 다음에 네. 거기서 자기 이름을 다 삭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내인 형사는 팩스로 온 게 없으니까 우체국에다가 전화국에 다시 전화를 해서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그 전화국에서 다시 보내는 팩스보다 매트가 먼저 만든 그 가짜 기록이 먼저 나와서 매트는 그거를 팩스기에다 끼워 넣어야만 됩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시퀀스만을 예로 들자면 네. 너무너무 긴박합니다. 진짜 이거 손에 땀을 쥔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어울리는 네. 그런 영화고요. 예. 저 의외로 별로 기대하지 않고 봤다가 재미를 느꼈던 작품입니다. 예. 근데 이런 스릴러는요. 그 긴박함이 잘 진행이 되다가 결말에 어떻게 잘 마무리되냐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결말까지 제대로 마무리했나요? 그러면 대단한 스릴러고요. 결말은 뭐 사실 그렇게 기발한 결말은 아닙니다. 네. 눈치채셨다시피 애는 음모가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네. 화재 사건 자체가 어떤 조작된 면이 있습니다. 더 이상 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돈, 네. 사라진 여인, 그쵸. 조작된 죽음 네. 이 사이에 어떤 함수 관계들이 있고요. 네. 그 결말은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입니다. 예, 결말보다는 매 장면을 어떻게 긴박감 있게 연출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 감상 포인트가 있는 영화군요. 네. 자, 이 Out of Time, 영화의 제목은 사실 롤링스톤즈의 히트곡명이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예. 예, 그래서 영화 속에 이 곡이 리메이크되어 있다고 이 사운드트랙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곡을 롤링스톤즈의 원곡으로 감상해 보죠. Don't know what's going on. You've been away for far too long. You can't come back and think you are still mad. You're out of touch, my baby. My phone just got a baby. I said, baby. Cause baby, baby, baby, you're out of time. The girl who wants to run away, discovers that she's had a game. It's no good you're thinking that you're all still mad. You're out of touch, my baby. You were a clever girl, giving up your social world, but you can't come back, be the first in line, oh no, you're obsolete my baby, my poor old fashioned baby, I said baby, baby, baby, you're out of baby, baby, baby, you're out of time. Sing a song. Baby, baby, baby, you're out of time. I think, baby, baby, baby, you're out of time. 지금도 야간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남 순천 석현동의 손재봉 씨, 경남 양산 물금읍의 강동우 씨, 그리고 대전 산성동의 이영석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Out of Time,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Rolling Stones의 그 원곡 Out of Time 들어왔습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네, 필름 2.0의 편집자 이재은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볼만한 영화들 그 소식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네 편의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데 지금 두 편 소개해 주셨어요. 예. 예, 또 어떤 영화들을 볼까요? 이번에는 영화제 한 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참 영화제도 꾸준히 요즘은. 예, 진짜 요새 많이 열리고 있어요. 정말 예. 그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예. 예.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어떤 그 예술영화 판정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작은 영화들이 살 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이런 어떤 영화제, 페스티벌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화들을 끊임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네. 올 한 해에도 많은 영화제들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제는 더군다나 그 이 영화제의 주인공이 방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현대 영화 예, 거장 중에 하나죠. 그런 거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가 만든 영화들은 정말 우리를 피끓게 하는 B급 어떤 향취가 나는 구로사와 기요시입니다. 네. 네, 구로사와 기요시의 회고전이 열립니다. 그의 21편의 작품이 열리고요. 상영이 되고요. 3월 9일부터 네, 19일까지. 열립니다. 꼭 개봉관에 가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이런 영화제가 있으면 그 기간 잘 이용하시면 정말 새롭고 낯설고 혹은 흔히 접하지 못한 영화들을 접할 네. 수 있는 기회가 예. 될 거예요. 자, 구로사와 기요시 회고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로사와 기요시 하면 미이케 다케시와 함께 일본 현대 영화의 독특한 작가주의 감독으로 유명하고요.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제가 좀 작가주의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그러고 말아요. 네, 전통적인 좀, 의미에서의 네. 작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 모두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비시네마라고 하죠. 네. 일본 대부분의 감독들이 비시네마 출신인데 이 비시네마는 그 일종의 그 B급 영화이면서 비디오 영화들, 네. 비디오 상영을 목적으로 한 또 TV 상영을 목적으로 한 아주 수많은 영화들 정말 다작을 통해서 연출력을 갈고 닦은 다음에 필름으로 데뷔를 하는 이제 그런 감독들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60, 70년대 그 로망 포르노라고 하는 장르가 네. 상당히 많은 감독들을 배출시켰죠. 네. 미이케 다케 구로사와 기요시 역시 로망 포르노와 V시네마의 어떤 그 토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로망 포르노라고 한다면? 네, 로망 포르노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로망한 포르노인데요. 네. 그 무슨 아주 센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네. 그 어떤 그 에로틱한 또 예. 어떤 포르노그래픽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60, 70년대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일상들 네. 그것을 또 어떤 좀 혼탁했던 사회적인 면들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네. 그런 작품들이고요. 예. 수없이 많은 시리즈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상 실험의 장이 되기도 했었던 이제 그런 장르죠. 네. 구로사와 기요시는 우리에게는 큐어라고 하는 전설적인 작품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이 큐어 같은 경우는 구로사와 기요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포의 문제, 네. 우리 어떤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알 수 없는 힘, 이 영화에서도 정말 정체를 분간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남자, 그 남자가 어떤 심리학과 또 초자연 현상을 연구했던 학생이었고 그런 그의 어떤 폭력적인 초자연성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이가 되고 그 폭력성과 살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어떤 피폐한 면들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고 네. 또 그것이 어떤 사운드와 굉장히 그 정지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관객을 소름돋게 하는 영상 연출의 힘을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것들이 구로사와 기요시에게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있는 면들입니다. 네. 구로사와 기요시에게 세상은 그렇게 밝은 곳이 아니고요. 늘 지금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공포와 사류 폭력에 의해서 유지되어 가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게 다른 영화들 도플갱어 같은 작품 지난해 부산 영화제 그렇죠. 상영했었죠. 도플갱어 같은 경우 자기 분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분신의 힘에 의해서 삶이 돌아갑니다. 그 도플갱어 같은 경우 이제 주인공이 한 그 엔지니어인데요. 이 엔지니어가 어떤 그 장애인들이 뇌에서 의지만 가지면 팔다리가 움직이는 이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질서 이런 것에 너무 억압당하면서 살죠. 그러다 자신의 도플갱어가 나타나는데 이 도플갱어 너무 제멋대로예요. 막 회사 가서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여자에게 뭐 이렇게 추근덕거리기도 하고 뭐 다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고 아주 제멋대로인데 그런 또 하나의 자아를 보면서 쾌감을 느껴 가죠. 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또 하나의 자아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도플갱어의 어떤 이야기는 이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들을 통해서도 벌어지게 되는데 이 역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네. 어떤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힘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로사와 기요시의 많은 작품들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작품들 모두 다 이번 21편 속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예. 흥미로운 것은 그 예전에 그 V시네마 시절에 만들었던 작품들도 같이 개봉, 그 상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로사와 기요시의 어떤 데뷔작격인 간다가와 음란전쟁. 과 도레미파 소녀의 피가 끓는다. 이 두 작품 정말 또 구로사와 기요시의 대표작인데요. 네. 이름은 로망 포르노이고 V시네마지만 그런 어떤 로망 포르노의 틀을 벗어나서 정말 아주 그냥 멋대로 자기가 네. 실험을 했었던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공포 스릴러 이런 장르들의 어떤 관습들을 스스로 익혀나가는 바탕이 되었던 영화들입니다. 이런 영화들도 공포 이야기 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이야기와는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로 구로사와 기요시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예, 참 이 구로사와 기요시의 영화를 보면 현대 일본인들의 어떤 무의식을 발견할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와는 달리 제멋대로 날 때는 억압된 또 다른 자아라든지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겪는 어떤 공포라든지 정말 일본이라는 그 섬나라에서 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전의 일본 거장 감독들과는 또 다른 예. 그야말로 현대 일본인의 초상을 그리는 그런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영화 하면은 뭐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나 네. 오즈 야스지로 이런 예. 아주 거장들. 그래. 그 다음에 조금 중반에 이제 오시마 나기사 같은 네. 좀 걸출한 또 자기 색깔 있는 감독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영화들이 주목받는 감독들은 아주 그 나이 많은 노인인데도 그 당시에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같은 거장들보다 아주 반대의 길을 갔던 그렇죠. 스즈키 세이준이나 네. 이런 감독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미이키 다케시나 또 이 구로사와 기요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영화제에서 그 이 영화 이 사람이 예전에 만들었던 내 멋대로 해라 시리즈하고요. 네. 밝은 미래라는 작품도 개봉을 상영을 하는데요. 네. 이 작품들에 나오는 주인공들 정말 아무 목적 의식 없습니다. 살인도 마음대로 저지르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다 보니 이 영화가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세계의 가고자 하는 길도 없고요. 아주 혼돈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일본인들의 어떤 한 부분을 네. 포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구로사와 기요시 회고전 이 영화제 놓치지 말라는 이준 편집장의 강추였습니다. 자 이번 주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영화 소식과 함께 만나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구로사와 기요시 회고전 중에서 그의 어떤 음악을 들어볼까요? 작년에 부산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돼서 우리에게 소개된 도플갱어 중에서 찻집에서라는 제목의 영화음악 들어봅니다. 네, 이제 곧 개봉할 영화죠. 아홉 살 인생의 타이틀곡, 노영심의 그 피아노곡 들어봤습니다. 예, 아홉 살 인생의 주인공은 김석이라는 꼬마 배우인데요. 사실 김석이라는 꼬마 배우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집으로 가는 길인가요? 그 제목이 뭐죠? 집으로죠? 예, 그 집으로의 그 주인공과 자신이 아주 닮았다는 얘기가 제일 듣기 싫다고 했는데 정말 닮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영화 잡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역 배우들의 그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 참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잊혀지지 않는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불교 신자인 꼬마 배우에게 기자가 다음 작품은 기독교 신자인 그 감독과 함께 찍는데 서로 종교 간의 갈등은 없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꼬마 배우, 7살짜리 꼬마 배우가 하는 말, 전혀 없지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부처님은 땅에 계시기 때문이죠. 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종교 간의 갈등을 그 타파하는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야, 꼬마들의 세상은 어린이들의 세상에는 정말 그 어떤 문제들도 이렇게 단순 명쾌하게 해결이 되는구나.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홉 살 인생의 경우는 아홉 살의 인생에서도 어른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굽이굽이 단면들, 고민, 갈등, 사랑, 우정, 그리고 반목이 다 있더군요. 자, 이 아홉 살 인생 꼬마 배우들이 주연한 반면에 노익장을 과시한 아주 연배 많은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뭐 고모, 삼촌 같은 그 배우들이 사랑을 나누는 영화가 있었죠.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이 중에서 우리 한 곡 들어보죠. 얼타 키트가 노래를 합니다. 센시버. 센시버 de partir n'importe où bras dessus bras dessous en chantant des chansons. C'est si bon de se dire des mots doux, de petits rien dis-tu, mais qui ont dix ans long, en voyant notre mine ravie. Les passants dans la rue nous envient. C'est si bon de guetter dans ses yeux une esprit merveilleux qui donne la frisson. C'est si bon, ces petites sensations ça vaut mieux que millions. C'est tellement, tellement bon. C'est bon, c'est bon. Voilà, c'est bon. Les passants dans la rue, c'est bon, c'est bon. Bras dessus, c'est bon, c'est bon. En chantant des chansons, c'est bon, c'est bon. Quel esprit merveilleux, c'est bon, c'est bon. C'est bon. C'est bon, c'est bon. Je cherche un millionnaire, c'est bon, c'est bon. Avec des grands c'est bon, c'est bon. Cadillac cars, c'est bon. Mink coats. Des bijoux jusqu'au cou, tu sais. C'est bon. Ces petites sensations. Peut-être quelqu'un avec un petit yacht, non? Oh, c'est bon. C'est bon, c'est bon. Vous savez bien que j'attendrai quelqu'un qui pourrait m'apporter beaucoup de loot. Ce soir, demain, la semaine prochaine, n'importe quand. C'est bon, si bon. Il sera très crazy, non? Voilà, c'était. 밤 깊은 이 시간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신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왕현아 씨 잘 들으셨어요? 세시봄 좋다라고 한 이 곡은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에 나왔던 아르타 키트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실 곳 www.imbs.com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서요.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혜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셔도 되고 우편번호 150에 600번 적으셔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혜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은데요.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번 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로 수호님 뮤직에서 제공하는 빅피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토끼 울타리 시사회를 열었었는데 세상에 장대록 씨가 시사회 가다가 조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고 싶었던 시사회 못 갔다고 하셨죠?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이 사연 뒤에 그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였죠. 이 장대록 씨를 위해서라도 음악이라도 들려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토끼 울타리의 음악을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이 토끼 울타리 보시고 감상문을 올려주셨는데 이준호 씨는 토끼 울타리를 보고선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자매를 보호소에 가두었던 자가하는 독백이 아니었을까요? 하면서 그 대사를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 하던 그자의 독백. 단지 선과 악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분명 악이지만 그들의 신념에서 보면 옳은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하는 행동들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사악한 행동일 수 있다는 이중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사람들도 이것이 나의 굳은 신념이다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할 때가 많잖아요. 영화 속에서 바로 토끼 울타리에도 그런 인물이 나왔죠. 박범진 씨는 토끼 울타리 정말 잘 보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시사회에 당첨된 그 감상을 올려주셨고 서울 도봉구 창사동의 윤상훈 씨도 또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이지연 씨도 서울 관악구 봉천 일동의 김경희 씨도 참 호주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알게 됐다고요. 그런 예전의 혼혈아들을 백인과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용소에 보내서 하녀가 되기 위한 청소와 예절을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쳐서 백인 가정에 하녀로 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영화를 보고 알게 됐다고 하셨죠. 나라마다 알고 보면 그런 한많은 사연들이 있나 봅니다 하셨어요. 서울 서대문구 부가연 일동의 장성권 씨. 영화가 갖는 힘은 내러티브뿐만이 아니라 영상미와 음악의 위력 또한 대단함을 깨닫게 됐다고 하셨죠. 자, 음악만 들으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토끼 울타리의 음악, 피터 가브리엘이 작곡한 Cloudless 엔딩 타이틀곡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곡과 함께 오늘 FM 영화음악은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